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을 공모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6일 18시까지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에 공문을 접수하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바로 사이트 또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플랫폼 자바바 어플라이에서 경기 청년 개비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 880명을 대상으로 청년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바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R 테크기업 인크루트의 조사에서 직장인 1097명 중 51.7%가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조용한 퇴사는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진 않지만 자신이 맡은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행위를 이르는 용어로 2022년부터 미국에서 확산됐습니다. 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에 불만족해서가 32.6%,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열의가 없어서가 29.8%, 이직 준비 중이라서가 20.5%를 차지했습니다. 동료가 조용한 퇴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5.8%가 긍정적이라 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진보보수 사회 갈등 인식률이 82.9%로 기록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의 응답을 합친 비율입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개발과 환경 보존 순으로 높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임금체불 문제로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의류제조공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또다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외출과 스마트폰 이용 금지 등 자유가 박탈된 데 대한 불만도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4일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연아, 기술의 이준서,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